들리나? 아, 니는 들리겠지. 근데 내가 안 들림. 안 들린다. 아, 나 존나 개처 안 들리네. 씨발. 들린다. 니네 목소리 들리나? 니네 목소리. 오, 이제 됐다. 드디어 됐구만. 메트로놈 껐다, 이제. 그리고, 틱, 그래서. 참았지. 와. 외국인 안 들어오나, 외국인. 아, 맞네. 아이씨. 에다 더러운 자잔 때문이다. 지구가, 아! 아! 아, 난 대구에 사는데 넌 왜 서울에 산다고 돼 있지? 박영진은 지금 집에서 심주나 하고 있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새끼. 씨발 우와 커닝시티 커닝 시티 커닝 시티